경리하는 최고령 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한돌새 즈음에서 6월 29일 제중조선인 정윤 앞에서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제중조선인 정윤앞회 의장을 비롯한 정윤앞회와 산하조직 일꾼들이 참가한 좌담회에서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리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은 사회주의 저국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 조선으로 만방에 빛내어 나가며 주체혁명이업 선군혁명이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민족사적 대경사라고 칭송했습니다.